역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16번째 즈음에서 앙골라 인민해방운동, 마자르 노동당,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에서 강연회와 영화감상회가 1일부터 3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2000년 6월 평양에서는 조선 분열 사상 처음으로 북남 최고위급 상봉이 마련됐으며 나라의 통일 문제를 조선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때 대한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이 채택됐다고 하면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지적했습니다.